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대표가 15일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유엔 인권리사회 제35차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대표는 오늘 조선에서 격려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 아래 적대 세력들의 제재 압박 책동을 물리치고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와 참다운 인권을 보장하게 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인권 문제의 정치화 시도는 전면 배격하지만 국제인권 분야에서의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유엔 인권리사회는 세계 최대의 인권 불모지이고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의 인권유린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해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전형적인 인권 범죄 국가, 인권 무대에 나설 자격이 없는 나라이다. 남조선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이 없다. 특히 지난해 4월 12명의 우리 여성 국민들을 집단주인 납치하고도 아직까지 무작정 그들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행위는 21세기의 전형적인 납치범죄, 특대형 인권 유린 만행이다. 우리 대표단은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와 인권 이사회가 현대판 인권 유린 행위인 우리 여성 국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 문제에 계속 관심을 돌리고 그들의 즉시 송환을 위해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같이 언급했습니다.